Namo Sakya Muni Bol. 오늘 법문 시간은 제가 우리 자신은 사랑하는 방법은 그 부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사무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무랑심은 무엇인지 요새 우리 검색만 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행 방법은 그 의미 있는 수행 방법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 먼저는 사무랑심은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는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두루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랑심은 우리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 사등심이나 사범주 있습니다. 사등심은 등은 평등하는 등자, 심은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 평등한 마음, 불편 없는 마음. 그런 사등심이라고 하고 사범주는 범은 그 범은 그 범행자든 그 성인자든 사범주는 그럼 성인들은 어디에 안주하는 곳인지 그 바로 사무랑심에 그 마음에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무랑심은 세상 모든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과대말이 아니고 내용은 알아보고 그 내용은 실천해서 바로 그런 효과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무랑심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 무엇이냐면 자비, 희, 사입니다. 자는 그 자비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든 중생들에게 즐거움은 베풀어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빨리어는 그 메타예요. 요새 우리 메타 숫다, 메타 수행 그렇게 많이 듣겠죠. 그럼 메타는 이거 자비심은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자비송 있고 자비경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할 마음 없으면 힘듭니다. 남은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힘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요새 한국 그 대승불교 나라이지만 그래도 위바사나 명상이나 메다 명상, 메다 수행도 많이 잘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자무랑심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신천하는가요? 처음에 우리 네 가지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먼저 우리 그 수행 범주 대상을 쉽게 말하자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 나요. 우리는 우리 먼저 사랑한 줄 알아야 남의 사랑할 수 있다는 그거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포용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남은 사랑하고 포용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그 자비심은 누구보다 나부터 그렇게는 응용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누구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든 친구든 나 존경하는 사람이든 나 고마운 사람이든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는 중립적인 사람. 중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아는데 아는 사이만이에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나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그 뭐 마트에 가서 계산에 해주는 그 종업원든 아니면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든 그분들은 우리 아는 사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막 어떤 가게 달콤 손님이면 그쪽에 아는 직원도 있어요. 근데 아는 사이만이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요 싫어하지도 않나요? 그럼 나부터 하고 나 가까운 사람에게 또 넘어가서 중립적인 사람 아는 정도이더라도 우리 그쪽에 사랑해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우리는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모든 중생들에게 이 자무랑심도 신천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죠. 그 나쁜 사람인데 나 왜 사랑해 주겠느냐? 아, 나 왜 이해해 주겠느냐?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거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처님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절열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애심이 더욱더 전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악한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 자애심이 더욱더 필요한단 말입니다. 잘못한 행동했는데도 그런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분상하고 그 미래의 인생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 아니니까 악선악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최소는 다해 악한 행동은 안 하고 악업은 안 짓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지금하고 우리 미래의 평안한 인생은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 있잖아요. 행복은 그 행복하고 그 안락은 우리 저절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무지한 사람들은 그 잘못한 행동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 그렇게 마음도 없으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까지 더 사랑해줘야 이렇게 불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수행자이죠. 이런 말은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무지몽매한 이들이 자애심의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안전한 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연기법 있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해서 저것도 멸해진다. 그럼 우리 혼자만 행복하고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모든 세상이 잘 될 수 있겠을까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잘 되었고 진리는 깨달았으니까 제대로 그 인생은 이끌어 한 줄 아는 사람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바탕으로 좋은 길로 그 안내해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똑같은 선 마음은 갖춰야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 더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무랑심은 저 말씀 들었다시피 나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천하냐면 이 자무랑심은 문구가 네 가지 있어요. 이 문구는 빨리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이렇게도 잘 벗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위험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 발언은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구는 이 존재에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이 존재가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존재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럼 우리는 선정 들어가는 방편이고 이 네 문구로 우리 자비 명상한데 이거 선정에 들어가는 방편이며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수행입니다. 하루에 많지 않아도 10분 정도 우리 자비 명상 그 연습 수행할 수 있으면 정말로 지금 바로 여기에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네 문구를 계속 반복하고 그 발언은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자비 무량심은 발언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미무량심입니다. 비는 가루나요. 빨리어는 가루나. 가루나는 중생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어 깨달음의 해탈락은 주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그 자무량심은 즐거우면은 주고 싶잖아요. 근데 비무량심은 이 그 자비심은 합쳐서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고통 세계에서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가엽다, 불쌍하다. 그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백신에 다 접촉할 수 있게끔 우리 조금이더라도 좀 보시하고 시주해주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도 행동으로 조금이더라도 힘내주는 것 그 행동까지 신청해주는 것은 그 비무량심입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아 이 어린이들은 힘들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알고 있는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만 않고 방법으로 아 그럼 교육비도 좀 주고 학원을 좀 보내주고 조금 막 절이나 우리는 신앙은 다른 신앙이면 그 종교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안내하고 심리 상담해주고 좀 카운슬러 역할들은 좀 많이 해주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 행동까지 하는 거는 비무량심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 자무량심은 이 존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통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또 모든 중생이 무슨 뜻이죠? 나에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에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그 자무량심, 자애 수행하고 비수행은 불교 많고 다른 종교도 많이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내 처지를 떠오른 때 다른 이들은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친척이 돌아가신 분 있다. 그 고통은 느꼈으니까 그리고 또 아는 그 동료든 친구든 그런 가족도 돌아가신 분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은 지금 병은 걸리고 있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발언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비무랑심입니다. 비무랑심은 함께 기뻐해주는 수행입니다. 희무랑심이라고 합니다. 희는 기쁨 희자입니다. 빨리어는 무디따라고 합니다. 무디따이거든요. 내가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말은 쉬워요. 하지만 어렵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뭐죠?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시달리는 중생의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못된 사람이면 쉽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렇게 수히 그 따라 기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쉽게 떠오르지 못한단 말입니다. 진투심하고 시기심에 많이 그 시달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법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 그 행복, 그 성공도 무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하고 대학교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는 우리는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진토 나는 거 어떻게? 그 너무하죠. 그리고 너무나 평생에서 고생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조그만 주먹처럼 조그만 성공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조그만은 빼끄러고 아니면 질투 나면 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 그 성공은 너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또 무상이니까 또 금방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기쁨 순간에서 남의 짧은 기쁨 순간에서 우리 같이 기뻐 함께 해주지도 못하면 그거 우리 마음 용량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쉽게 다른 사람들 성공, 다른 사람들의 성취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단풍 인생에서 우리 뜻대로 되어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뜻되어 있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원력으로 화생하는 사람 빼면 남은 중생들은 다 업 때문에 이렇게는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해서 똑같은 사바세계에서 똑같은 고통은 많이 갖고 있는 중생들에게 해서 그 중생은 조금이더라도 행복이면 우리는 같이 함께 기뻐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명상은 통해서 그 순수한 기쁨은 되찾기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매일 너무 짧으더라도 10분, 15분 정도 앉아서 명상은 신청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 기쁨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순수해서 실은 그 행복과 기쁨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이고요. 금방 지나가는 금방 무상한 법이니까 그래도 남의 힘들게 얻은 행복과 기쁨은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희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없어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남의 기쁨도 빼앗고 싶은 우리 중생은 지금부터 수행하고 그렇게 전환시켜야 됩니다. 명상은 통해서 그 순수한 기쁨은 되찾기를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10분, 15분씩 연습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덮여 잡혀 있는 순수 기쁨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어려운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리 순수한 기쁨하고 그 행복은 우리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잘 기억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끝이 없는 탐욕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막 뛰어가서 이렇게 힘들게 반복하는 과정만 해서 우리 순수한 쉽게 간단한 행복하고 기쁨은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그 명상 시행을 통해서 남의 성공과 같이 함께 기뻐해주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기쁨하고 행복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무랑심입니다. 사는 그 빨리 어는 우베카라고 합니다. 사는 무슨 사자냐면 그 탐욕이 없음은 근본으로 하여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보고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은 두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어렵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착하니 악하니 그 선하니 뒤섞여서 있는 중생들에게 어떠한 집착도 없고 제도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 평등심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무랑심이나 사등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등심, 그렇게 분별 없는 마음이에요. 이거 지혜예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 녹아버리고 다 수행해야 하는 사자입니다. 평온한 마음, 균형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면 탐욕이 생기고 싫어하면 뭐죠? 분노 마음이 바로 떠올라요. 해서 우리 인생에서 탐욕, 분노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근데 이 중도에 대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거 좋다, 저거 참 못했다 이렇고 성공한다. 이것이 실패하다. 이거 다 놓아버리는 거는 이 상태가 사무랑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등심은 늘 그 똑같은 마음은 유치할 수 있는 상태 너무 어렵습니다. 지혜예요.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뜻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이것저것도 자극이 받고 이런 인생에서 막 올라가다가 또 내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막 그렇게 갔다 왔다 하는 인생에서 이 삶에서 어떻게 평온한 마음은 쭉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씩 한 발씩 그렇게는 실천해야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쉽게 놓아버리는 것 안 됩니다. 는 좋아한다. 모든 것이 마법에 우리 눈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싫다. 이거 막 먹고 보니까 이거 좋다. 이 맛이다. 우리 늘 그래요. 범부 마음, 중생 마음. 이거 먹거든, 이런 맛이다. 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뭐, 벚꽃을 좋아하는 사람, 벚꽃 보자마자 너무 행복하고, 막 눈빛이 조롱조롱하고, 근데 벚꽃에 그 알레르기 하는 사람이 보자마자 무서워요. 아이고, 신증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벚꽃은 벚꽃 그대로, 만법은 그 만법 그대로 보는 마음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이거는 만법 통치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은 좋다 싫다 그거 다 떠나고 나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그 쉽게 이 인생은 갈 수가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착하니 악하니 선악이 뒤섞어 있는 중생들에게 어떠한 집착도 없이 제도하는 것은 상진하는 사무랑심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무랑심은 철저하게 실천하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대승 불교를 믿는 불제자는 이 마음은 먼저 그 길라야 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에 들어가자면 아까 사무랑심은 신천하는 방법은 우리 매일매일 선전상태에서 자비, 희사 네 가지 마음은 신천수행은 그 순차적으로 갑니다. 나보다 그리고 나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고마운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럼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은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순탄하고 편안해지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바로 지금 여기에 느낄 수가 있는 인생이고요. 사무랑심은 우리 안에서 거듭 훈련하고 반복해서 이거는 거듭하고 반복하는 거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할 단 일주일 정도 쭉 하다가 끊어지면 이런 사무랑심은 그 반생할 수가 없어요. 해서 거듭하고 반복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실천해야 그리고 그 완성하는 날까지 그 부처님 앞에서 원력은 세우고 끝까지 신청하기도 그 발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어려우면 절에서 스님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제가 원성할 수 제가 그 이 몸하고 이 정신은 주인이 될 수 있는 날까지 끝 없이 노력하겠다 사무랑심은 수행하겠다 그런 발언해야 우리 집에서 매일매일 신천할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게으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절에 와서 도반들이랑 같이 수행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있는 부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조금씩 조금씩 그 인생에서 신천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연꽃 피우는 날은 마치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럼 사무랑심은 오늘 우리는 알아보고 사무랑심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수행 의미 있는 수행 방식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부처님 앞에서 이 발언하시고 매일매일 신천하고 순탄하고 행복한 인생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